밟은 나그네길 나카들의 꿈을 싣고 사막을 걸어가면 황혼의 지평선에 석양도에 달퍼라 저 언덕 넘어갈까 끝없는 사막의 길 노을마저 지면 둘 곳 없는 이내 몸 떠나올 때 느끼며 옷깃을 적시우네